우리나라의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장에서 공사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3구역 1차 물막이 5,200여 미터 구간의 제방을 성과적으로 쌓고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